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용도 업적에 관한 토론회가 12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수 동지의 영상 사진 물원이 토론회장 정면에 모서져 있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 나라의 정당 단체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그리고 베루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과 관련한 베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의 축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 여러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김종훈 동지의 당 건설 용도 업적, 조선노동당 건설 역사 등의 제목으로 토론했습니다.